저기요 기억이여 찬물이 가잔다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한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우젓는 소리가 철양도 하구나 어디여 뛰어차 어디여 뛰어디여 찬물이 가잔다 망망대 파도 소리에 큰 부분 울리니 맨머리에 큰기를 달고서 도가를 오누나 어디여 뛰어차 어디여 뛰어디여 큰 놀이 가잔다 일렉소선 해저문 아래 낯을 던지니 오동추야 달밝은 밤에 님 생각나누나 어디여 뛰어차 어디여 뛰어디여 큰 놀이 가잔다 강경탄파 풍랑을 헤치며 도전문 뱃사고 흰가를 매기 벗을 삼아 흘러만 가누나 어디여 뛰어차 어디여 뛰어디여 큰 놀이 가잔다 같이 울려라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차 어기여 뛰어차 어기여 뛰어 어기여 백놀이 가자 안다